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지 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일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북한 종합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정부는 25일 북한이 핵포기 결심을 해야 남북 경협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에 변경안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04년 평양을 방문한 미국의 권위 있는 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해커 스탠퍼드대 교수에게 플루토늄을 직접 보여주며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과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6자회담에서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의제화해 50대 50으로 균등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 불법 입국한 한국인 4명이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25일 북한이 핵포기 결심을 해야 남북 경협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에 변경안을 공개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현인택 장관 주재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 남북관계 발전 위원회를 개최 남북관계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했습니다. 정부는 변경안에서 서해평화협력지대 개발과 북한 SOC 확충 등 기존 계획에 명시됐던 2007년 정상회담 결과물들을 대폭 손질했습니다. 이날 변경안은 기존 계획에서 강조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별도 항목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변경안에는 국군포로 납북자 및 이산가족 문제 해결, 북한 인권 개선, 탈북자 정착 지원 강화 등을 담았습니다. 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년간 남북관계 및 주변 정세 변화로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해 변경 방침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04년 평양을 방문한 미국의 권위 있는 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해커 스탠퍼드대 교수에게 플루토늄을 직접 보여주며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과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 알라모스 미 국립핵연구소장을 지낸 해커 교수는 지난 1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미국 물리학회 세미나에서 자신의 방북 경험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런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25일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해커 교수는 북한이 자신에게 플루토늄 샘플을 보여준 이유는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지를 자신을 통해 미국에 전달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석했습니다. 해커 교수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능력과 관련 북한은 수십 년간에 걸쳐 우라늄 농축을 실험해왔지만 산업적인 규모로 이를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여전히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6자회담에서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의제화해 50대 50으로 균등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6일 한 소식통은 지난 9일에서 13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방중협의에서 북한이 그 같은 입장을 내놓았으며 조건이 수용되면 6자회담에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 요구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6자회담 재개 후 논의 과정에서 대북제재를 푸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측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과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해왔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약간의 태도 변화가 있어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평화협정 체결 의제화는 6자회담 내에서 사실상 당사국인 남한, 북한, 미국, 중국 또는 북한, 미국, 중국 회담을 별도로 개최하자는 것이어서 남한과 미국 양국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남한과 미국 양국은 그동안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면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남한과 미국 양국은 25일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한을 통해 양국 간 협의에 이어 워싱턴 현지 시간으로 26일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간 장관급 전략 대화에서 이와 관련해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외교관에선 일단 의장국인 중국의 중재로 북한과 중국 회담에 이어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낙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불법 입국한 한국인 4명이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최근 불법 입국한 4명의 남조선 주민을 관계기관이 억류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억류된 한국인의 신원과 입국 경위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이후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나온 직후 북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이나 현재 체류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또 평양과 금강산, 개성과 기타 지역까지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과 체류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억류 중이라고 밝힌 한국인이 금강산이나 개성 지역에서 억류됐을 가능성은 일단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0년 이후 북중 접경 지역을 통해 미륵 북한 사람들을 조사한 후 중국으로 추방하는 조치를 취해왔으나 이번에는 불법 입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에 따라 만약 억류 중이라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조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됐던 로버트 박 씨나 작년 3월 탈북자 문제 취재 과정에서 북한 땅으로 들어가 억류됐던 미국인 여기자 2명의 처리와 유사한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일각에서는 로버트 박 씨나 미국인 여기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억류된 한국인 4명도 북한 인권 문제나 탈북자 문제와 연관된 활동가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 남북 관련 소식의 유주영이었습니다. 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공연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아직도 남조선을 썩어 빠진 자본주의 사회로 알고 북조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엇이 썩어 빠졌고 무엇이 가장 우월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남과 북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실을 안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진실을 까밝히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김정일에 대한 위대성 교육에 찌들 대로 찌든 여러분들에게 자, 김정일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김정일 정권의 숨겨진 비화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왜 김정일과 관련된 일들을 그렇게 철저히 숨기려 드는지 한 가지 한 가지 그 베일을 벗겨보도록 하죠.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흑막 속의 장군님 비화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는 김정일이 자기 권력을 위해 친이모까지 죽인 신찬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본 기사의 내용은 현재 해외에 나와 있는 전 북한 1호의 총국 간부의 수기에 기초한 것입니다. 최근에 북한을 벗어난 상당수 인사의 시각은 김정일 위원장에 비해 김일성 주석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편이며 이 수기 또한 전체적으로 그러한 맥락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때 잘 나가던 정무원 부총리 김나련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김정일의 위성적인 인간성에 대하여

탈북농민이 바라본 남가북 진행을 맡은 최인정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한 형제들에게 가닿지 못하는 서포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랍니다. 북한에서는 최신소나 역수화물 취급소에서 보내는 물건들을 서포라 하지만 한국에서는 택배라고 합니다. 따뜻한 남쪽 대한민국에는 2만여 명의 탈북자들이 행복한 물질 문명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을 때나 입을 만한 옷들이 넘쳐 쌓여 할 수 없이 재활용으로 버릴 때나 냉장고, TV, 컴퓨터, 세탁기, 선전하기, 자전거, 그리고 고급 옷장, 침대 등 가전제품들과 가구들을 더 좋은 새 신품으로 교체되어 버려질 때에는 아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너무도 가난하게 살아본 지난 생활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도 한국에 온 지 7년이 되었는데 처음에 장만했던 가구, 가전제품들을 앞으로도 더 쓸 수 있는 제품이건만 자연스럽게 욕심으로 신제품을 사들여 오면서 아까운 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을 폐기해 버립니다. 컴퓨터도 무겁게 공간 자리 차지하던 것을 가볍고 얇은 신형 컴퓨터로 교체했고 냉동기도 대형으로 교체했고 김장 냉동기도 새로 샀습니다. 세탁기도 신형으로 새로 샀고 전자레인지, 전기밥가마, 고압가마,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알칼리정수기, 가습기, 두부 만드는 기계 등등 쓰지도 않으면서 욕심으로 자꾸 사놓습니다. 침대도 건강에 좋다는 전기치료 침대로 교체했고 손전화기도 공짜로 바꾸어준다기에 세 번씩이나 신형으로 바꿨습니다. 한국 경제 기술 문화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니 2년마다 새로운 신형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주민들의 수입과 생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 1인당 국민소득이 300달러 정도인데 대한민국 1인 국민소득은 2만 달러이기에 물질 문명이 이렇게 풍부한 것입니다. 옷과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모임이나 행사 모임이나 탈북자 모임에 참가하면 선물로 옷, 화장품, 일용품을 받아 안습니다. 쌓여지는 옷들과 신발을 팔아 버리기는 아깝고 하여서 북한 형제들에게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마침 친구인 중국 조선족인 분이 중국으로 가는 길에 입던 옷들과 신발을 30km 대게 서포로 끓여서 중국에 도착하면 중국 발신인 주소로 하여 북한 땅 저희 형제 주소로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새 옷, 새 신발인 경우에는 북한에서 관세가 높이 붙여져 아이보다 배급이 커지어 받는 쪽에서 부담이 커집니다. 그리고 새 옷, 새 신발은 중도에서 도둑맞힐 확률도 높기 때문입니다. 받는 형제들이 부담을 적게 하자고 입던 옷을 보내는 것이고 새 옷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도착한 조선족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산동성 이외 항구 세관에서 본인의 옷 외에는 입던 옷들을 중국 땅으로 반입이 불가능하므로 서포를 압수당했습니다. 제 친척들에게 나누어 줄 옷이라고 하여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 규정도 있나? 안 된다니 할 수 없지. 중국에서 충전용 전등과 입었던 옷들을 구해서 북한 땅에 다시 서포를 붙여주오. 북한 땅은 까막나라니 꼭 충전용 전등을 보내주오. 제가 이렇게 부탁한 지 다음 날에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충전용 전등과 옷을 구하여 서포를 북한으로 보내자고 중국 우종국에 접수시키러 갔더니 북한은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제가 중국 국민이고 북한과 편지도 오고 가고 친척 방문도 오고 가는데 왜 서포를 못 보내는가 하고 물으니 아직까지 서포를 보낸 일도 없고 서포가 분실되는 경우엔 자기들이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책임 못 지기에 안 받는다고 합니다. 아, 서포도 자유로 가닿지 못하는 북한 땅. 언제면 북한 땅에도 소포가 날아갈 수 있을까? 그날은 언제일까? 제가 대답해 줬습니다. 피로서 맺은 조중 두 나라 지경을 소포가 못 간다니 할 수 없지. 일이 영 안 되누만. 어쨌든 그간 수가 많았소. 그 후 저는 소포 보내는 일을 단념했습니다. 북한 땅에서는 전보를 쳐도 24시간 내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후에라도 받아보면 다행입니다. 편지도 20일 이상 걸려서야 받아봅니다. 일본에서 보낸 편지는 한 달 반 이상 걸려야 받아봅니다. 일본에서 북한 일반 주민에게 소포가 오게 되면 주민은 군당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제1동포 귀국자도 아닌데 언제 누구와 어떻게 어느 날 어디서 연결되어서 일본의 친척과 소식 거래가 이루어졌어. 만난 사람 이름과 황의서를 해와야 소포를 주겠소. 그래야 혹시 모를 간첩 협의도 벗을 수 있소. 외국에서 보내온 소포는 권력가들이 쪼아먹는 사냥감이다. 당 일꾼 권세자들은 먹을거리를 놓치지 않자고 간첩이라는 공포를 더 씌우면서 주민을 궁지에 몰아넣는다. 그리고는 큰 은혜나 베풀듯이 좋은 물건은 다 빼내고 껍데기 물건짝만 내준다. 확인 내용이 더 필요하지만 봐주는 것이니 그리 알고 어서 사라지라고 내쫓는다. 개정일 독재체계와 승량이 노동당은 인민들의 흡혈 길어서 인민을 위하여 하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하루빨리 편지도 돈도 소포도 믿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세상이 와야 한다. 그 밝은 세상이 개혁 개방을 받아들이는 세상이다. 안녕히 계십시오. 최인정이었습니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 여대생의 남조선 생활은 어떠할까요? 대학가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이야기 보따리들을 풀어놓는 여대생 신서연 씨의 대학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신서연 씨가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앞으로 몇 주간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서연 씨 동생 신은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텔레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요즘 드라마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에 빠져서 살아야 하는데 아줌마들처럼 드라마에 빠져서 사는 것이 참 한심해 보여 그만 보려고도 했지만 도저히 재미있어서 못 끊겠습니다. 마치 담배를 못 끊는 것처럼 말입니다. 살맛 납니다 라는 드라마와 또 추노, 재중원 그리고 요즘 장안의 화제라고도 부를 수 있는 지붕 뚫고 하이킥, 천만 번 사랑에는 내가 제일 재밌어하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두 개밖에 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열해 보니 참 많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일 재미있는 것은 당연 지붕 뚫고 하이킥과 추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붕 뚫고 하이킥은 코미디라서 재미있고 또 추노는 멋있는 남자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오지오, 장녀 등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추노는 나에게 엔돌핀을 만들어주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추노의 남자 주인공들은 항상 윗옷을 벗고 나오는데요. 그들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아주 단단히 다져져 있는 근육까지도 너무나 멋있습니다. 실제로 드라마를 찍는 현장에 나가보면 그들은 서로 근육을 키우느라 드라마 찍는 현장이 아닌 헬스장을 방불케 한다고 인터넷 기사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내용을 봐도 느리고 말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액션이 나오고 또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를 기울이게 하는 즉 식상하지가 않은 스타일이라 추노를 하는 수요일과 목요일은 일주일 중에 가장 많이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하다고 하더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 어떤 드라마도 이 드라마처럼 재미있지 않을 것이라고 혼자 말하기도 했는데 불과 한 달도 못 돼 추노에 빠져버렸으니 참 마음이 간사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담역을 맡은 김남길이라는 배우에게 빠져서 허우적거렸는데 이제는 오지호와 장혁이라는 두 미남 배우에게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추노에서 나오는 그 시대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지조를 지키지 못하는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멋있는 배우만 나오면 빠져드니 말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에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리 화려하고 재미있는지, 또 배우들이 말하는 한국말은 왜 그리 운방울이 굴러가는 소리 같은지, 그야말로 황홀함 그 자체였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너무나도 야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사람들은 지금껏 봐왔기 때문에 뭐가 그리 야한 것이냐고 하겠지만 옷차림새를 봐도 그렇고 행동을 봐도 그렇고 북한에서 흑백 텔레비전만을 보던 우리에게는 너무도 야한 장면들이었습니다. 특히 연애 드라마 같은 경우는 툭하면 남녀 배우들이 키스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침대에서나 또는 불을 끈 집에서 키스를 하는 장면이 나올 때면 부모님들도 같이 텔레비전을 보시니 어찌할 바를 몰라 보지 않은 척 하면서 일어나 물을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물을 마시면서도 호기심이 발동하여 곁눈질을 해가면서 보기도 했습니다. 또 소리까지 쭉쭉 하고 날 때에는 차라리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을 정도로 난감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그런 야한 장면이 나오면 머쓱해 하시면서 텔레비전에서 이빨 뽑기를 한다는 농담도 하고 또 너무 노골적이야 라는 말도 하시면서 서로 마주보고 어색한 웃음을 짓곤 합니다. 중국에서 오래 살기는 했지만 종기도 없는 산속으로 올라가 원시인 생활을 한 터라 텔레비전은 아주 가끔씩 내려가 만화 영화밖에 본 기억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남녀가 부둥켜 안고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빨 뽑기, 일명 키스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에 난 참 난감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런 야한 장면이 나와도 괜찮지만 당시는 정말 당황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의 드라마는 참 개방적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 이데올로기가 묻어있는 내용이 아닌 참신한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내용들을 주제로 한 드라마들에 대해서 색다른 감을 받았습니다. 북한도 물론 드라마가 있습니다. 정전이 되고 전압이 약하여 흑백 텔레비전마저 볼 수 없는 날이 허다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보면 그때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당연히 내용은 김정일과 김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남한에서 북한으로 숨어든 간첩을 잡는 내용이라든지 모두가 다 이데올로기적인 드라마입니다. 북한의 드라마들은 야한 장면은 절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껏 남녀의 애정을 표현한다고 하면 서로 안고 있는 것 정도이고 또 버드나무가 늘어진 곳에서 나무를 무대로 여자는 머리를 숙이고 남자는 아주 느끼한 표정으로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북한에서는 드라마보다 영화가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무지 좋아했던 온달정과 홍길동은 다른 드라마나 영화들보다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들은 사상적이지도 않고 의상들도 예뻤고 머리도 참 여성스러운 스타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친할아버지는 온달전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이유는 일요일만 되면 온달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댁에 있는 텔레비전은 아빠가 사준 것이었는데요. 일요일만 되면 온달전을 해서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에게 이젠 이 텔레비전에 있는 영화들은 다 봤으니 다른 텔레비전으로 바꿔달라 하셨겠습니까? 했던 드라마를 또 하고 했던 영화를 또 하는 북한의 텔레비전 문화에서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고 또 아주 개방적인 한국의 텔레비전 문화를 접하니 너무도 황홀하여 이렇게 공부도 하지 않고 매일같이 텔레비전에만 빠져 사는 듯 싶습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맺겠습니다. 오늘의 난가북은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화약고라고 불릴 정도로 첨예한 군사적 대립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종전협정 이외에도 수많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 한반도 전체가 긴장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들려드릴 방송은 이곳 남조선의 군사 전문 기자인 전경웅의 남북 군사 비교 시간입니다. 북조선 인민 여러분, 그리고 인민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경웅 기자입니다. 김정일 패거리가 벌인 화폐개혁 이후 공화국 내부 상황이 말이 아닌 모양입니다. 물건값은 이전에 비해 30배 이상 오르는 것은 물론 이 때문에 국민들은 살기가 힘들다며 곳곳에서 사회안전원들에게 반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지역에서는 국민이 안전원에게 총을 난사해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면 갈수록 김정일의 돈줄이 마르는 상황이다 보니 핵심 측근들의 말이 일선 사령부에는 제대로 먹히지 않는지 일부 인민군 사령부에서는 미군들에게 미군 유해를 발굴해놨으니 빨리 돈 내고 가져가야 하지 않느냐며 구걸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게 인민군도 김정일에게 받는 게 없으니 스스로 외화벌이를 해야 영실병사도 만들지 않고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외화벌이 사업의 판로 자체가 막혀 있으니 미군에게라도 달러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게 아니겠느냐는 그런 추측입니다. 여기다 최근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올해 2010년 공화국의 식량 사정은 4개월치가 부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먹는 것, 입는 것, 즐기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김정일이 결심만 하면 될 텐데도 그러지 않는 걸 보면 그 집안 인간들은 아직 철이 안 든 모양입니다. 실제로 진짜 그런지 최근 김정일은 자신의 패거리 중 일부를 처형하거나 숙청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과거 대남 사업을 잘 일구었다고 칭찬을 받았던 이들이 그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남조선의 한 언론에 따르면 최승철 통인전선부 부부장, 김정철 조선아태평화위원회 서기장, 정운업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허수림 민족경제협력합의회 북경대표부 대표 등이 처형됐고 고노웅 내각 참사, 아태평화위원회의 전금률, 강관승, 민경련 단동대표부 대표가 숙청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화폐개혁의 실패 책임을 묻는답시고 자신의 측근이던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과 그 관계자들이 숙청을 당했다는 소식이 외부에 파다합니다. 언제나 해왔던 대로 자신의 멍청함에 대한 책임을 주변 인물들에게 묻고 따지니 앞으로 김정일 주변에서는 좋은 인재를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인재를 물리치는 김정일 주변에는 결국 아첨꾼만 판을 치게 될 것이고 계속 멍청한 정책만 내놓게 될 게 뻔합니다. 이러니 지금 공화국 일부에서는 굶어 죽는 인민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남조선 측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과 물자를 지원한다고 해도 가진 명목을 갖다 붙이면서 달러나 더 뜯어보려고 하니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미국과 일본, 구라파 등 해외에서는 김정일이 무식하게 화폐개혁을 하는 바람에 애꿎은 인민들만 고통에 빠져 있다며 놀라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공화국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더 이상 김정일에게 장군이나 지도자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고 그놈이라고 부른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김정일 패거리의 목숨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남조선군이 새로 도입한 공군 장비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 도입 예정이라고 소개했던 장비 중 하나입니다. 바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입니다. 남조선 국방부는 지난 2월 9일 경상남도 사천의 한국우주항공이라는 기업소에서 비공개로 E-737 기반의 조기경보 통제기 내부 장비 조립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80여 명의 남조선, 미국 관계자들만 참석했었다고 합니다. 남조선 국방부는 미국 보잉과 15억 9천만 달러에 넉 대의 조기경보 통제기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한 바 있는데 이번에 1호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보잉 737 민간 항공기를 기반으로 하여 동체 상부에는 다기능 전자주사 배열 레이더를 장착한 이 조기경보 통제기는 반경 350km 이내에 있는 해상과 공중의 거의 모든 물체를 감시, 추적할 수 있으며 540km 떨어진 곳에서 움직이는 함정 또는 항공기의 피하 식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조기경보 통제기는 미군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레이더와는 조금 다른 것으로 동시에 3,000개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으며 통상 탐지거리는 350km, 최대 탐지거리는 75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다 기존의 민간 항공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 지상 1만 미터 이상의 고도에서 9시간 동안 체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항속거리도 7,000km를 넘습니다. 이 정도면 조선반도 전체와 주변 지역을 감시하기에는 충분한 수준입니다. 이 조기경보 통제기는 일반적으로 공군의 능력을 2배 이상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 이유는 바로 이 항공기의 다양한 능력에 있습니다. 조기경보 통제기는 단순히 목표물을 탐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존의 전투기 또는 요격기가 실시간으로 탐지한 목표의 정보를 공유하고 전체적인 전장 상황을 전투기나 요격기 편대에 알려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공격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민군 항공기의 탐지거리는 신형이라도 최대 300km를 넘지 못합니다. 반면 이제 남조선이 이 조기경보 통제기를 갖추게 되면 인민군 항공기는 비행장에서 이륙하는 그 순간부터 모두 노출되면서 제대로 된 침투 비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면 남조선 공군은 그 반대의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인민군 전투기의 모든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인민군 공군의 장비 열세는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듯 남조선군의 신형 장비는 인민군 여러분이 목표가 아니라 인민해방군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인민해방군도 조기경보 통제기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기술력이 남조선이 새로 도입하는 항공기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여기다 남조선이 도입하는 조기경보 통제기의 최대 탐지거리를 생각하면 인민해방군의 주요 군구 공군기들은 서해의 공역을 넘기도 전에 그 움직임이 모두 포착됩니다. 이 정도라면 남조선군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조선공군의 이런 신형 장비 도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남조선공군은 조만간 공중구비기도 도입하고 싶어합니다. 현재는 미군의 공중구비기에 의존하고 있지만 만약 남조선이 자체적인 공중급유기를 장비하게 된다면 남조선 공군 전투기의 활동 영역은 이제 조선반도를 넘어 일본 오키나와 일대까지 넓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신형 장비 도입 추세라면 그리 먼 미래의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인민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쓸데없는 화폐 개혁을 통해 조선 민중을 도탄에 빠뜨려놓고도 관영통신을 통해 광냉이 밥 먹기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 그러면서도 자신의 향락과 사치는 절대 희생할 수 없다는 자가 지금 공화국의 지도자라는 자입니다. 반면 남조선에서는 지도자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해도 인민을 지키는 국방력 증강은 물론 인민들이 배고프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그나마 지도계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둘 중 과연 누가 진정으로 민족과 인민을 생각하는 지도자들일까요? 김정일이 만약 숨겨놓은 돈들을 인민들의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해서 쓴다고 대내외에 공표하고 그 사용 내역을 국제사회에 공개한다면 지금의 금융제재를 풀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이 저지른 가진 악행이 다 드러나게 될까 두려워 절대 그런 조치는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측근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처형하고 숙청하고 있습니다. 인민군 여러분, 김정일 일가에게 충성하면 결국에 돌아오는 대가는 처형과 숙청밖에 없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세상 누가 자신에게 충성했다는 이유로 목을 날린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김정일입니다. 인민군 여러분, 바깥의 국민들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과연 김정일과 그 패거리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입니다. 인민들을 굶주리게 하는 자는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게 고금의 진리입니다. 지금 김정일과 그 일가족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에서는 김정일 일가족의 망명설마저 흘러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원래 수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던 중국 공산당 정부마저도 김정일 일가의 해괴한 짓거리에 지금 지원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김정일 일가의 사기극을 끝내는 시작은 인민들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 마무리는 인민군 여러분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화국의 질서를 지키고 국민들을 외세로부터 온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런 움직임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결정적 순간은 머지않은 듯 합니다. 인민군 여러분께서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부터 김정일 일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매일 방송을 통해 남과 북으로 그리고 중국과 제3국에서 헤어진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조선을 탈출해 남녘에 살고 있는 이경화 씨가 가족을 찾는 사연입니다.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살다 탈북한 이경화 씨는 2003년 헤어진 어머니 송복화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이경화 씨의 어머니는 2003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중국에 간 뒤 북송되었다가 2004년 친구의 도움으로 다시 탈북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경화 씨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2005년 3월부터 중국 도문 지역에서 1년간 찾아 헤매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이경화 씨 어머니 성복화 씨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0082-2 그리고 2699-0977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 테니 잘 받아 적으셨다가 모녀간의 재해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연계할 전화번호는요. 0082-2699-0977번입니다. 오갑이 심한 곳에 반항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발피단하면 나도 사람이다 하고 외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과연 누구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반세기가 넘는 긴긴 세월 동안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세습, 독재 통치하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온 북녘동포 여러분들의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나도 사람이다 고 외쳐볼 때는 아닌지요. 사람이면서도 짐승처럼 살아온 과거와 결별하고 이제는 말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보다 자유롭고 살맛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드리며 오늘은 평안남도 독천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송동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릴 이야기는 지난 2월 25일 친척 방문차 신의주로 온 김송동 씨와 본방송 김은호 기자가 휴대전화를 통해 나눈 이야기인데요. 기자는 주로 화폐개혁 이후의 식량 문제에 대화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래 가는 게 지금 그 와크 때가도 뛰면 된단 말이오. 요새 많이 들어가는 거 몰라도 들으러 간단 말이오. 아이 광산은 광산 딸로 있고 또 우리 무역 단원으로 해서나 이렇게 드려. 전문에 올해는 많이 망된 게 너무 또 무슨 뚫어갔거나 뭐 막았다더라 말이죠. 무시 말해 이전에는 뭐 마음대로 들어오는 거는 마음대로 될 텐데 이번에는 어쩐지 쌀도 또 뭐 어쩐지 공개를 했었지. 가서 이번에 화폐 교환해가지고 글쎄 쌀도 우리가 약간 공개를 했단 말이오. 아. 그래도 사살로 막 들어간 사람들이 쌀로 비례가 됐단 말이지. 그런 게 그거 공개해서 못 들여가서 그래서 왁스로만 해야된다는 게란 말이오. 아, 좋다고는 많답대, 좋다고. 예, 들으면 들을수록 구수하고 재지는 가난을 살면서도 어쩌면 저렇게 여유가 느껴지는 목소리일까 싶은데 하는 수 없이 서리 변조를 시켜야 한다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오히려 본 방송의 김은호 기자의 목소리가 긴박감에 더 떨리는 듯합니다. 삼성 딱이라면 그 보따리장 사는 사람들이랑 쌀을 내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이 쌀이라는 거는 국가 가격을 24원을 만들어 놨으니까 24원이지 국가 가격이는. 그리고 지금 우리 아멜 가격을 아예 비싸게 팔까나 그렇게 팔지 말라 이렇단 말이오. 그걸 없이 얘기하거나 광산 배급이라며 그런 것도 된단 말이오. 배급 받은 사람들이 24원에 그런 할게야. 아이 고기 많이 들여가서 얼마 안 되지 여기. 그래서 그게 무슨 얼마나 돼? 그래 한 사람이 무슨 뭐 그 집에 간 게 무슨 10톤, 20톤 이렇게 한 게가 그게 뭐 얼마나 돼요? 아니, 거기 아이 모자라는 게 누마들은 몇 백만 톤 모자라게 그게 뭐 1년에 500m라도 말을 이 작년에 무슨 400몇톤 했다 이랬는데 400몇만 톤 했다는 게 뭐 말이 그렇지. 그게 얼마도 하지도 못했단 말이오. 그리고 다 창고다 그려있거나 또 없지. 또 이거 창고에 다 들어가. 그러거나 쌀이란 게 없단 말이오. 뭐 한 백만 토에 모자라다 하는 게 말이 백만 토이지 뭐 목무게 굴려 계속 모자라다 말이긴. 없지. 배급이라는 게 아이 보름 심하고 그러고야 뭐 오징어라는 띠까지 우리 다 있었나 말이오. 근데 몰라 우리 그는 저번에 한번 줬단 말이야. 저번에는 야 50kg도 한번 줬단 말이야. 한 30kg. 이 쌀 처음에 넘길 때 30m씩 할 때 그때 35kg 그때 뭐 한 사람이 50kg씩 줬단 말이야. 그래 그래고도 고등학교야 아이들이 많지 지금. 이건 미국 공시 얼마 더 바쁘지, 뭐. 야, 어떤, 놈마다 아니, 내, 얘도, 대학, 그것도, 아니, 전문에, 야, 그래, 광산이 저 쌀아야겠구나. 죽음, 며칠 죽으면 계속 죽으면, 그, 뭐, 안전부라는 것도, 안전부 있다는 것도, 뭐, 죽도 먹기 뭐, 바빠서 그랬는데, 지금 막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권력기관에서 종사하는 보안원들도 죽을 먹고 있다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김은호 기자가 다고쳐 묻고 있습니다. 보안원인데 정말 죽을 먹는가? 그리고 굶고 있는가고요. 아유 우리 지금 보안원인데 역시 그 지금 우리 민반에서 그 제일 바쁘다 말이지. 뭐. 아 보안원에서 머리가 좀 무슨 이제 놓거나 하지 못한다 말이지. 이 벌금에서 쌀을 계속 주제 이번에도 무슨 뭐 무슨 쌀인지 뭐 얘기해도 또 하다 말고 안에 사람들이 50포인트 얼마인지 무슨 뭐 예왕 거 보면은 그거 국가이라면 그 도로 다 테란 것 같아. 그 못 사는 사람은 도로 대급 있지 뭐기야. 거기 대급 없으면 보안서도 있지. 아 동네에 있는데 그것도 한 달에 한 달 다 알지. 장사를 한 사람 아직 못하는 거는 뭐 그 뭐 장사하려도 돈도 없지, 약간아. 장사 못한단 말이오. 바쁘게, 강내밥도 없어, 못 먹는다. 그 사람 강내밥도 못 먹어. 아, 그 사람은 무슨 낯설게 보이죠, 근데. 그것도 조금 역바른 것들을 하지. 쌀을 중고 가서는 못 산단 말이오. 맹금 먹겠어. 쌀을 방울 팔아서 무슨 또 부식물을 또 쌓아야 될까. 부식물이랑 이제 생쪽지 올라갔지, 여기가. 마늘 한 대가리야 이 막 전어시 하는 바인데 그건 무슨 뭐 쌀보다 더 비싸 파인데 막 농태가 한 대에 천원을 매랬지 옛날 한 가지요 그거 뭐 한 달 오면 가지고 술을 한 병 사러 술을 한 병 샀다는데 예, 더루맥이란 말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벌레의 생활이나 상태, 방식대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100대 1이라는 비율로 화폐 교환이 이루어진 후에도 물가는 과거처럼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이 책임을 도대체 누구에게 따진단 말입니까? 이른바 공화국의 화폐 개혁을 주도했다는 김정은에 대해 물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것도 사진도 나도 나요. 안쪽으로 들리지. 계속 대로 댕기는데, 아이나. 그래, 대로 댕기지. 대로 댕기는데, 나 아예 온다 말이야. 어떻게 되니? 저기 내 때문에 군대 아들 말하는 거 보잖아. 저 작년에 한, 작년에 딸한테 그때 집행지 역할 부추겨서 그랬더래. 부추겨서 부추기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내비라 나오는 건 다 그게 뭐 합성 발레 같아. 그거가 무슨 상관 있어 무슨. 하도 상관 없단 말이야. 뭐. 살고 가도 아니다. 그거 먹고 와 자식이 또 아이 그 두 있어서 하는 줄로 하는 데 그거 가지고는 아니다만 그거는 뭐 어쩌나. 그저 딴 데 뭐 아무래도 어떻게 하든 유튜브 해가지고는 그저 개방만 해야 된다면 개방만 해야만 살 길이란 말이거든. 알지, 뭐. 그게 어째 조금씩이야, 지금 하세요, 얘들. 쟤 자꾸만 위에서 뭐, 어느 여서, 위에서도 말하고 자꾸 말한단 말이야. 조금만 참아라, 꼭 된다, 된다, 이런단 말이야. 이리 와서 뭐, 어느 여, 강연이다 하니까. 아, 조금만 참아란단 말이야, 그만. 아, 이거 일사봉기 안에, 일사봉기, 거지, 막, 그래, 뭐, 그다음부터는, 났다, 이런단 말이야. 그때야 이들이야 뭐 우리 사람들이 뭐 사람들도 다 인지했구래. 그렇습니다. 참을 만큼 참고 견딜 만큼 견뎌보았지만 오히려 생활은 더욱 궁핍해지고 미래는 더욱 암담해 보인다는 것이 북조선 인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내일은 또 무엇을 먹을까가 걱정되십니까?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또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 무엇을 할까를 걱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북녘동포 여러분, 어느덧 방송이 끝날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하루 5시간의 짧은 방송이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을 향한 탈북자들의 진정과 남녘 형제들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있어야 할 자유와 권리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노력하는 사람만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삶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자유북한 방송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루 5시간씩 진행되는 자유북한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2,155kHz를 통해 저녁 10시부터 밤 12시까지는 7,490kHz를 통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7,530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자유북한 방송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분들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우체국 사소함 92호 자유북한 방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를 거실 때에는 먼저 국가번호인 0081을 누르신 후에 서울지역번호인 2를 누르시고 그 다음 2699에 0977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감독의 유주영, 기술편집의 유유경, 진행의 이금영이었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